Hobbs News. 2020년 빅데이터 융합전공 신청 안내입니다. 최소 한 학기 이상 성적을 보유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자기소개서와 신청서를 창의융합교육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0 하반기 대기업 공채 대비 모의 면접 접수 안내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1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커리어 개발 사무실에 방문하여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0년도 겨울 학기 한국어 1:1 멘토링 멘토 모집 안내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1:1 멘토링으로 진행합니다. 지원 기간은 11월 23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서부 공감 위피스쿨 8기 멘토 모집 안내입니다. 서부 위피스쿨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 및 진로 탐색을 진행하는 대학생 봉사단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8일까지며 선발 인원은 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의 발전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원하고 대전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설치 등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전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90% 효과를 보였다는 뉴스가 나오자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이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V자형 급반등 전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종적인 백신 개발과 보급 속도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새벽에 한 남성이 자신과 다투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합니다. 폭행은 상대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생한 말다툼에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면 처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의 간판 스타 지소연이 지난 시즌 활약한 세계 여자 선수 랭킹에서 1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 세계 42개 네트워크의 기자, 특파원, 편집진 등 500여 명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한국 선수로는 지소연이 여자 선수 랭킹에서 17위를 차지하며 유일하게 50명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자신의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손흥민은 팔 골절 부상으로 팀을 오래 떠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랭킹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강서연,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